이 시간에는 노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품이 제일 좋아. 집들어 인기를 찾는 고름 계속하여 내 마음 별이 담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불타는 서원. 이상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